HUBS 여행, 여기서 행복을 찾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께 매주 다양하고 재미있는 여행지를 추천해드리는 HUBS 여행, 여기서 행복을 찾다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못 가셔서 섭섭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행복한 여행지를 준비해온 해맑은 권하인 기자와 지난주에 이어 저희를 어김없이 도와주러 온 멋쟁이 박지연 아나운서, 엔지니어 그리고 예스맨 저 성재훈이 준비했어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렐 수 있는 시원한 보도라디오를요. 저희와 함께 떠나는 네 번째 여행, 한껏 따뜻해진 봄 날씨를 맞이해서 귀 쫑긋 기울여주세요. 이번 주 여행지는 바로 퀘벡입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지금 바로 퀘벡으로 출발! 해외여행 광인 저는 사실 잔잔하고 예쁘기만 한 나라는 별로 여행지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정열! 열정! 불타오르는 열기, 이게 바로 여행의 맛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날씨는 이런 저의 성격마저도 로맨틱하게 바꿔버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뭔가 핑크 하늘의 잔잔한 물소리도 좋고요. 시원한 바람과 그 옆에 손잡은 여자친구,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로맨틱한 여행지를 오늘 추천하려고 해요. 바로 퀘벡인데요. 다들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상상만 해도 달달지수 100% 달성하는 퀘벡은요, 그 달달한 분위기 때문인지 전세계 메이플 시럽 생산량의 70%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작은 프랑스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프랑스풍 분위기가 도처에 흐르는 퀘벡시티는 인구의 90%가 프랑스계 출신이고 거리의 간판과 상품, 공식 언어 모두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광장과 18세기 초의 고풍스러운 건축, 성곽 안에 아기자기한 골목을 거닐며 로맨틱한 정취에 흠뻑 빠질 수 있는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퀘벡을 방문하게 된다면 꼭 프티 샹플링을 가보셔야 합니다. 아기자기한 카페와 레스토랑, 퀘벡의 특산품이 가득한 프티 샹플링 거리는요,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번화가로 로어타운 여행의 핵심 명소입니다. 비유를 좀 해보자면요, 퀘벡 버전의 익선동과 성수동, 그 어딘가?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인스타 감성 그 자체입니다. 컬러풀한 꽃으로 장식한 건물의 창문과 상점의 테라스, 그리고 개성 만점 간판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훌쩍 갈 거예요. 이 거리에는 아주 유명한 계단이 있는데요. 바로 목이 부러지는 계단. 1635년에 만든 이 계단은 가파른 경사 때문에 다치는 이들이 많아 이런 악명 높은 별명으로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계단 위에 올라가면요, 45도 경사로 이루어진 푸니쿨라에서 세인트 로렌스 강까지 전부 보여서 퀘벡의 아름다운 전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말리지 마세요. 저 지금 당장 비행기표 끊겠습니다. 로맨틱 도시로 퀘벡을 소개해드리곤 있지만 그래도 퀘벡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퀘벡 윈터 카니발이겠죠. 퀘벡쿠아의 겨울 축제를 즐기고 오시지 않는다면 퀘벡 잘못 다녀오신 겁니다. 퀘벡 윈터 카니발은 매년 1월 마지막 주 금요일 얼음 궁전에서 본홈의 선언을 시작으로 17일간 진행됩니다. 퀘벡 도시에 마련된 총 10개의 카니발 사이트에서 슬라이드,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인간 풋스볼 등의 액티비티 프로그램은 물론이고요, 공연과 퍼레이드, 아이스 조각 경연 대회까지 아주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각 카니발 사이트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일종의 패스 역할을 하는 에피지를 구입해야 하는데요, 이 에피지를 활용해 카니발 모자와 카리브, 핫초콜릿까지도 모두 구매할 수 있다고요. 꼭 미리 구입해놔야겠죠? 이렇게 절대 재밌지 않을 수 없는 퀘벡 윈터 카니발. 이 카니발은 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퀘벡시티에 정착한 한 프랑스인은 사순절 기간에 유럽 본국에서처럼 가족과 함께 파티를 즐겼는데 이를 퀘벡시 차원에서 1894년 대대적으로 축제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이후 제1, 2차 세계대전 때 중단되었다가 1954년 재개해 오늘날의 윈터 카니발이 된 것인데요. 프랑스어로 좋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눈사람 마스코트인 보놈의 탄생과 함께 매년 겨울 2주간 열리고 있죠. 윈터 카니발은 1955년 축제 때 지역 겨울 경기 활성화를 기대한 현지인의 노력을 통해 더욱 대규모로 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윈터 카니발은 추위와 얼음의 땅으로만 여겨지던 퀘벡에서 겨울 여행의 매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최고의 축제로 자리 잡았죠. 겨울 여행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아주 재밌는 호텔도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바로 퀘벡시티의 외곽에 빌라주 바캉스 발카르티에 위치한 오텔 드 글라스인데요. 이곳은 북미 유일의 아이스 호텔로 매년 1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랍니다. 이곳의 글라스는 매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설계되는데 겨울에 약 3만 톤의 얼음과 6만 톤의 눈을 사용해 44개의 객실을 완성시키죠. 꼭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대상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있으시면 꼭 방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로맨틱한 분위기가 지금 가득한데요. 추위마저도 녹여버릴 것 같은 캐나다 퀘벡 여행, 걷기만 해도 행복할 것 같은 프티 샹플링부터 퀘벡 윈터 카니발과 오텔 드 글라스까지 여러분들도 모두 즐거우셨죠? 오늘 저희와 함께한 퀘벡 여행 어떠셨나요? 여기서 행복을 좀 찾으셨나요? 저희 라디오는 매주 여러분들께 갑갑한 일상을 벗어나 행복을 선물하고자 하는데요.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 걸 잠시 잊을 만큼의 행복을 선사해주는 퀘벡으로 저도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재밌으셨죠? 코로나19가 끝나고 연인과 함께 손잡고 갈 여행지를 생각해보신다면 저희가 추천해드린 퀘벡으로 떠나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향하는 것이 좋을지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과 헙스뉴스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추천해주세요.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3월 28일 월요일 퀘벡에서 행복을 찾은 저는 성재훈이었고요. 권하인 기자와 박지연 엔지니어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행복을 찾아봐요. 안녕! HUBS